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41장 두 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들이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이야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로 소태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같게 하고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아멘. 욥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잘못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 죄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불평을 했던 부분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다가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려다가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시고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논리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는 스스로 그 잘못을 시인을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더 말하지 않고 더 대답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셨을 때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시지를 않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계세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앞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 좀 대답을 좀 해보렴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8절에 그랬죠.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내 심판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욥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너 한번 네가 네 힘이 있으면은 교만한 자들, 잘못된 사람들을 네가 찾아서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의 힘의 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심판해보려무나.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심판해보려무나. 그리고 너는 영광으로 옷을 입고 존귀로 옷을 입고 한번 해보려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바로 그런데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욥이 불편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친구들도 그랬죠. 자기들의 생각과 논리 속에 가두려고 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선하시다면, 의로우신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고난과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이 욥과 세 친구가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지혜가 없으셔서 알지를 못하셔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놓치고 계시다면, 그럼 그럴 수는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지혜는 알고는 계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욥의 상황을 뒤집어 놓으실 수 없으시다면 그것도 뭐 그럴 수는 있다. 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데 선하시지를 않으셔서 욥에게 그냥 공연히 이렇게 고생을 하게 일부러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삼단논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또 하지요. 오늘날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삼단논법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빠져있는 오류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세상을 우리의 삼단논법과 지혜에 맞는 아주 논리적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것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지혜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블레어 파스칼은 죽은 다음에 그의 옷 속에서 발견된 메모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의 옷 속에서 발견된 메모는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했을 때 썼던 말입니다.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당신의 하나님. 이런 글귀가 나왔어요. 파스칼은 철학자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성을 버려라가 아니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은혜예요. 그분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의 이쪽 편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천국의 이 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깔끔하게 준비된 절차와 방식과 우리 생각에 이렇게 딱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논리에 맞아야 그렇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에 대한 긴 탐구, 욥과 세 친구의 씨름, 이거는 어디서 결론을 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뭐야 이게? 믿음이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전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의를 초월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정함,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에 두 개의 동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가 한번 이렇게 해보렴, 다스려보렴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하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1장에서는 악어에 대한 이야기. 이 하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치고 악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리워 야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고전 중에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가진 정치 공동체를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리워 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어라고 번역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학자들은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존재, 오늘날과 같으면 아마 용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용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너 하마를 봐라, 용을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마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힘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마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실. 하마를 봐라. 그리고 너 리워야단을 봐라. 악어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과 자연적인 힘의 절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개의 동물을 다시 너 한번 묵상해봐라 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람은 그 힘을 결국 이길 수는 없지만 사람이 맨몸으로 그 힘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그들을 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41장 11절에 있어요. 4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니라.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냈고 또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카이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1인치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 영역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니라. 내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은 없다.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또는 빚을 갚도록 의무적인 내가 누구에게인가 갚아야 할 빚이 있도록 의무가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이 세 친구의 논리를 보십시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것.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논리 속에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 드러나시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마와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상황, 내 미래에 대한 모든 사건, 나의 모든 것들, 내 자녀들의 모든 것들, 교회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욥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우리는 평강을 얻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의 천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타조, 무서운 괴물도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신비에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고난을 주세요. 욥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생했어요. 고민했어요. 고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장과 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이거구나. 그렇잖아. 근데 욥이 죽을 때까지도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나님한테 설명 듣고 알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욥기를 욥이 쓴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장과 2장은 신비야. 하늘에 속한 신비인데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너 나에게 맡길 수 있어?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너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사실들을 견디면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불확실한 건 천지예요. 뭘 우리가 알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확실한 속에서 견디고 평강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 믿음을 지금 써야 될 때가 아니냐. 너의 논리, 너의 지혜, 지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믿어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